좋은데 아직까지도 못한 거 Hey baby 깨리죠 꼭꼭꼭 두고 볼 수 없어 뚝뚝 눈물이 나올 때 길에서 내게 얘기해 아직은 때가 아닌데 넌 항상 내게서 멀어지려고 하네 수많은 사람 중에 미치겠어 널 보면 멈춰있어 내 맘이 어쩔 줄을 몰라